강한 사랑이 언제쯤 꽃이 되어 펴볼까. 고운 향기로 필 수 없다 하여도 내 손으로 꺾을 수는 없을 거야. 그렇게 차가운 뒷모습을 보았던 나에게 어떤 생각 있었나. 다시 그 나를 찾아서 I'm not afraid to die.